둘러봐도 어둠 뿐이야. 눈과 귀를 막고 숨 쉬는 것조차 힘겨워. 슬픔이란 장막 안에 갇힌 나. 나는 누굴까? 나는 누굴까? 밝은 미소라는 가면을 쓰고 아름다움이란 거짓옷이 걸쳐져 있고 뻔한 만남 속에 기쁜 척하는 나는 누굴까? 나는 누구야? 내겐 이 맘을 넌 다 알아. 널 이해하니까 물론 내게 기대도 돼. 이제 너 혼자서 괴로움에 떨지 않았으면 해. Baby 이제 너의 대본에 슬픔이란 단어는 베이 잦은 질문 앞에 네가 넣을 수 있게. Yeah. 가려진 삶을 살아가 나는 누구